유난히도 반짝였던 서울처럼 보는 또 다른 세상 땀에 잔뜩 벤치만 난 넌 뭔가 이상했었던 난 다 됐어 너 변했어 우리 대화는 숙제 같았지 하루 베프 하루 벤츠 I just wanna understand Hello my every year 우린 서로 mystery 특별한 걸까 oh, 언젠가에 항상 멋질 때 hey, 내 옆에 함께 있어 영원히 계속 이곳에 stay hey, 이 작은 새끼 손가락처럼 흐를 뻔한 경우와 충혈보다 오래 수많은 약속과 추억들보다 오래 우리 교복 차림이 만든 사건은 코미디 영화 하게 벗을 진속 together 이젠 한 끗 앞에 나가 한결같은 그때의 우리들 지만 오늘 내 방의 dream catcher 7년간의 history 그래서 또 특별한 걸까